와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뭐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받겠나 몰라 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